있잖아. 어. 새로운 친구가 전학을 왔어. 이쁘다. 자기 소개를 좀 듣도록 하자. 네. 어, 반가워. 나는 장은비라고 해. 장은비. 이름도 너무 예쁘지. 나랑 되게 친하다. 근데 있잖아. 우리 수업이 요한계시록이거든. 일단 긴장해야 돼. 그죠. 됐다 무섭다. 선생님 무섭다. 어, 이상하다. 엄청 무섭다. 요한계시록을 되게 재밌고 즐겁게 풀어주신다고 소문이 잘 나던데. 그래, 누가 그래? 걱정하지 마. 졸지만 않고 선생님 말씀만 잘 들으면 아마 요한계시록을 통달하고 갈 거야. 아하. 그리고 오늘은 부장님 다섯 번째 낙발 불자래다. 다섯 번째 낙발. 네 번째. 목사님이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입생 한 분 오셨네. 네네. 네, 반갑습니다. 개인기. 늘 개인기를 하거든요, 새로운 사람. 아, 우리 성사학당 그런 거 없습니다. 아. 이름이 아주 이쁘네요, 장은비 학생. 네. 감사합니다. 네.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아, 봉숭아학당에서. 봉숭아학당에서. 네. 네, 요즘은 뭐 국제화 시대니까 아마 유학인 것 같은데. 우리 성서학당 학생들하고 친하게 잘 지내시고, 특별히 반장은 네. 모르는 거 있으면 잘 놀리지 말고 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합시다. 자, 환영은 환영이고. 네. 오빠 무섭다. 오빠 무섭지? 됐다, 무섭다. 복습. 우리 오늘 새로 전학 온 학생만 빼고 나머지 학생들 복습해왔어요? 네. 예. 대답이 왜 이렇게 시원찮아요? 아, 혹시 뭐, 예. 우리 지난주 몇 번째 비밀이 풀어졌죠? 네 번째 나팔의 비밀이 풀어졌습니다. 네 번째 나팔을 딱 그림으로 묘사를 하자면 천체에 무엇이 등장을 했죠? 해, 달, 별. 옳지. 우리 김상원 학생이 오늘 스타트가 아주 좋아요. 해, 달, 별. 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해, 달, 별이. 타격을 받은 일이 빛을. 예. 빛을 잃고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해, 달, 별이 타격을 받으니까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 어둠. 흑암이 있었죠? 흑암. 근데 이 흑암을 상징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흑암이 상징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심판. 그냥 기시록이니까 그냥 심판만 얘기하면 다 맞는 줄 알고. 죽음. 심판이라는 결과론적 의미가 사망이야, 있죠. 사망. 있는데 이 흑암은 영적인 어둠, 영적인 어둠, 무감각 뭐 이런 표현들로 말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흑암이 갖는 영적인 구체적 상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기억나요? 안 나요? 네.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귀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것이 그 자체가 이미 사실은 뭐예요? 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이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그 유명한 산상수훈 설교가 나오죠. 네. 거기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다음에 악인에게 쫓지 아니하며. 아 그거는 어디에 나오는 거지? 순간적으로. 여하튼 맞잖아요, 맥락은. 맞긴 뭐가 맞아? 저기 전학원 학생이 다 웃네. 네. 자, 우리 김상원 학생 날 봐요. 자, 또 삐치지 말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근데 선생님이 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물었는가 하면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문에 보면 헬라어 원문을 우리 학생들이 아직 공부할 기회가 없어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게 맞는 순서예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문법을 잘 들여다보면 심령이 가난한 결과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로 이해가 될 수 있죠. 네.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질 않아요.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정확히 복이 있도다.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가난한 가난한 자요. 이게 어순상 맞다 그 말이에요. 그 잘 보세요. 이거는 심령이 가난한 결과로서 그 사람이 복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원뜻은 밑에 이 뜻이 맞단 말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원천적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목마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마름 자체가 뭐예요? 그 복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목이 마르다는 것은 허기가 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병들지 않고 건강한 상태라는 얘기거든요. 자, 마찬가지 효도를 하면은 복을 받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뭘까요? 복이 있는 사람이 효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도를 할 수 있는 그 심령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원천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에 아까 우리 상훈 학생이 실수를 한 것 같지만 사실 맞는 얘기를 한 것이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것도 어순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 히브리 말 자체가 복이 있도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요. 이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 네 번째 나팔까지는 천체가 등장을 하면서 흑암의 그림을 통해서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하지 않는가, 얼마나 귀를 닫고 있는가, 이 자체가 얼마나 어둠의 심판인가.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뭐예요? 전체적으로 깜깜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가. 그것이 지난주까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학생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주로 등장했던 게 천체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다섯째, 아마 오늘 공부하고 다음 시간 공부가 이 다섯째 나팔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눠서 공부가 이어질 겁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24강, 하늘에서 떨어진 별. 송태근 목사님, 강의 시작해 주세요. 계시록 9장을 다 여세요. 계시록 9장. 자, 우리 저 정주은 학생, 네. 9장 1절서부터 옆으로 쭉 한 절씩만 우리 윤독을 좀 하십시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빛내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계속해서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예, 7절까지만. 예. 예, 그 다음부터는 아마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예. 왜냐하면 이 다섯째 나팔에 대한 비밀이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걸 한 시간에 못 끝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수업 시간에 11절까지 맞아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째 나팔의 전반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그 관건이 뭐냐면, 우리 저기 상훈 학생이 네. 1절만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자, 보세요. 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뭐 하나가? 별. 별 하나가. 근데 이 별이 하늘에서 어떻게 됐다고 묘사되어 있어요? 떨어졌다. 떨어졌다. 별이 떨어졌다. 이제 신학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많은 분들이 강해를 하고 주석을 했는데, 제일 논란이 심한 게, 여러 개가 있는 중에서 이 별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냐.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이 굉장히 극단으로 갈려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다니까 떨어진이라는, 이 떨어지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그 원문을 들여다보면 파멸하다, 뭐 멸망하다, 이런 개념으로서 많이 수식어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거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니까 사탄을 상징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아니다. 문맥을 잘 봐라, 문맥을.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어떻게 해요? 받았더라. 자, 만약에 일부 해석처럼 이것이 사탄이라면,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적행의 열쇠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논리상? 안 돼요. 안 맞죠? 그래서 이거는 천사를 묘사한 것이다. 자, 이런 이제 논란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내용 속에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천사를 말하는 것일까? 사탄. 아니면 사탄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상상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성경 전체 문맥 속에서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맥이 좁을수록 해석이 정확하다, 넓을수록 해석이 정확하다. 넓을수록. 그렇죠. 아주 공부들을 열심히 잘했어요. 문맥은 해석이 적용이 넓을수록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전체 흐름을 다 봐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그 본문이 진짜 의도하는 해석이 뭔가가 정확히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찾을 수는 없고, 이 4, 50분 시간에 우리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몇 군데만 한번 보십시다. 자, 우선, 저기, 우리 정중원 학생이 요한계시록 20장을 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20장. 네. 20장을 열어서 몇 절을 보시냐면 1절서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자,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천사가 네.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뭐예요? 내려와서. 자, 잘 보시면 계시록 20장 1절에서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떨어졌다고 돼 있어요. 내려왔다고 돼 있어요. 내려왔다고 돼 있어요. 내려와서라고 돼 있어요. 자, 분명히 20장에서 말하는 것은 사탄이 천사예요. 천사예요. 그 천사가 그 고난을 스스로 가졌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겠죠. 왜냐하면 20장의 이 내용은 최종적 심판을 위해서 지금 펼쳐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행동은 천사들 세계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내려와서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런데 사탄이 오늘 본문에서 이 별이 사탄이 아니라면 왜 떨어진이라는 수식어를 했을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쓴 줄이 한 가지 그 기억해내야 될 가르침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반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선생님이 계시록을 쭉 강의하면서 계시록은 그냥 이렇게 서술을 한 겁니까? 어떤 형태를 빌린 겁니까? 형태를 빌린 거죠. 그 어떤 형태를 빌렸죠? 묵시문학이요. 그렇죠. 이 자체가 묵시문학의 형태로 쓰여졌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나의 문학적 표현이라고 봤을 때 반장 잘 대답해 보세요. 네. 선생님하고 눈을 피하지 말고 네. 이거 피해. 별이 내려왔다 그러는 게 자연스러워요? 별이 떨어졌다 그러는 게 자연스러워요?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더 많이들 쓰고 그렇죠. 예. 별이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잘 보세요. 여기서는 천사를 별로 묘사를 했지만 이거를 천사라는 직접적 표현을 쓰지 않고 별이라는 은유적 표현을 쓰다 보니까 그 뒤에 수식하는 표현도 내려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맥락에 맞게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떨어졌다.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9장의 이 별은 천사를 얘기합니다. 자, 논리상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9장 1절을 다시 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에 뭐를 받았더라?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아무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열쇠를 건네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그것은 천사들이 하는 심부름의 내용이지 사탄에게 그 권한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맥상 하나의 문학적 표현을 빌리다 보니까 별로 묘사된 것을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한 것뿐이지 이 별이 뜻하는 원래적 의미는 뭐다? 사탄이 아니라 천사다. 이걸 머릿속에 이제 그러니까 원문에서도 그럼 단어는 똑같은 건가요? 20장하고 내려와서 하고 떨어진 그 원문에서의 그 단어는 틀리죠. 단어는 틀린 거예요. 예, 단어는 틀린데 이제 그 문맥에 맞추어서 묘사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오늘 풀고 지나가야 될 게 뭐냐면 2절 보세요. 2절을 오늘 그 전학원 우리 장은비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예. 자, 보세요. 여긴 무적행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네. 자, 무적행. 이 무적행은 원래 사실은 끊어서 읽어야 돼요. 무적. 무적행. 무슨 말이죠? 무적행인가요? 이 갱은 화덕을 얘기하는 거죠. 화덕. 갱. 구멍. 구멍을 갱이라 그러지. 갱. 예? 그 다음에 무저는 뭐예요? 무저는. 무저는 한자 말을 보면 또 원문을 들여다보면 밑이 빠진 공간을 무저라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합성어예요. 합성어. 예? 하나의 원래적 단어가 아니라 합성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저갱하면 밑이 빠진 불구덩이 그 말이에요. 불구덩이. 제가 이제 그 얼마 전에 친구가 저 강원도 어디 가면은 그 숯가마가 있대요. 숯가마. 그래서 숯가마. 거기 땀복 입고 들어가가지고 땀 빼는 그런 이제 갱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의 하도 성화에 이제 차를 타고 네 명이 이제 거길 갔어요. 시간을 억지로 내가지고. 갔는데, 거기가 뭐 하는 데인가 하면 숯을 굽는 데예요. 숯 굽는 데 혹시 가보셨어요? 아니요. 숯은 저 고기 먹을 때만. 그렇죠. 산숯이 최고야. 공부에 좀 도움이 됩시다. 아, 예. 숯 굽는 데 가봤어요?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어요? 예. 전 숯가마는 가봤어요. 숯가마? 네. 숯가마가, 바로 제가 그 숯가마 얘기하는 거예요. 숯 굽는 데. 아, 그럼 저도 가봤네요. 예, 저희 가보면은 수출 구울 때 그 불이 어마어마하게 세잖아요. 그러면 그 수출 다 굽고 난 다음에 그걸 빼죠. 빼고 나서 그 안에 공간이 생기면 거기 들어가서 이제 땀복을 입고 이제 땀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숯뗄 때는 아마 거기가 몇 천도 될 거예요. 근데 수출 빼도 아직도 있죠. 그 열기가 어마어마하죠. 정말 지옥이 따로 없어. 나는 그 왜 늘 거기 들어가서 그것도 무슨 시설이 잘 된 데도 아니고 완전 녹으면 길바닥에 막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그런 길바닥 옆에다가 그런 화덕이 있는데 거기들 옷 벗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서로 니눅멀뚱 내눅멀뚱 보고 앉아있더라고요. 아 근데 거기 한번 가볼 만해요. 야, 그 이제 지옥이 이런 데겠구나. 네? 그 우리나라는 이 그 찜질방이 많으니까 지옥 체험을 아주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연습하러 찜질방 그걸 일부러 연습할 필요는 없지만은 자 보시면 여기 이제 말 뜻은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이제 밑빠진 구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한 군데만 찾읍시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데냐? 누가복음 8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 자, 열었으면 29절부터 여기 우리 오태근 학생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만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 그게 거라사에서 있었던 네. 사건이 등장을 하죠. 네. 예수님이 그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뭐라고 물었어요? 내 이름이 뭐냐? 네. 그러니까 군대입니다. 이거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군대. 사실은 자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라는 말을 헬라 말에 보면 레기온이라고 돼 있어요. 레기온. 이 말은 로마 1사단 병력, 군단 병력을 얘기해요. 그 로마 1사단 병력 정도의 규모면은 한 보병 기준으로 6,000명. 6,000명을 1군단, 1사단 정도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영혼 속에 얼마나 많은 악한 영의 세력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저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 읽어보세요. 우리 이제 오태근 학생이 마저 30절부터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적이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네, 거기까지만요. 여기서 그 귀신 들렸던 자속의 악한 영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에만 가지 않도록. 무적행으로만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죠. 네. 바로 여기가 악한 영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어떤 공간을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적행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됐죠? 그러한 집단들이 마지막에 가서 머무는 어떤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게 무적행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 오늘 본문으로 가서 다시 읽어보십시다. 이제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9장 2절을 잘 보세요.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어두워져요. 자, 여기에서 지금 뭐가 올라오고 있어요? 연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 연기가 뭘 가리웁니까? 천체를 가리워요. 천체를 가리우니까 어두워집니다. 또 이것도 지난주 공부처럼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어두움이에요. 흑암이에요. 예, 흑암. 혹시 저와 비슷한 성경의 어떤 장면을 여러분 기억해낼 수 있겠습니까? 엘리. 예? 엘리? 야. 엘리야? 자, 우리 한 군데, 요건 좀 찾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을 열어보세요. 이 그림이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류에게 보여주신 그림이에요. 자, 보세요. 열어놓고, 19장을 열어놓고 선생님을 보세요. 예.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하나님을 떠나서 악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거를 좀 심판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무슨 심판을 준비하십니까? 유황. 불과 유황의 심판을 준비하시죠.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세요. 19장 23절. 저기 정주원 학생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네,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화덕구덩이가 되어 있죠. 네. 제가 성지순례 때 이쪽을 가봤어요. 이쪽을 가봤는데 거기에서 그 땅에서 짚는 돌마다 이렇게 입에 혀 대보면 너무너무 짜요. 소금바닥이 완전히.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집어왔는데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땅바닥에 있는 거 집어온 거니까. 예. 예. 그 지금도 짜요. 제 책상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걸 보면서 불구덩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기가 옹기까마의 연기같이 뭐하였음을 보았더라? 치솟음을 보았더라. 여기서 치솟다라는 표현이 오늘 계시록에 연기가 올라간다라는 네. 단어하고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그려지는가를 자, 우리 장인미 학생이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10절부터 한번 읽었어요. 쭉.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자, 소돔과 고모라에 나타난 영적인 상태가 뭐예요? 눈이 가리워 어두워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요 그림을 머릿속에 놓고 다시 계시록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보세요. 보시면 2절, 2절을 우리 김상훈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무조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자, 어디에 그림이 그대로 재현됩니까? 창세기.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임했던 형벌의 그림이 여기에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뭐냐면 영적인 어둠으로 말미암아 갖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심판이 아니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거절하여 살았던,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 기초 위에 놓고 살았던 사람들의 상태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자, 이제 드디어 그 두 번째 본론이 등장을 하는데 저기 정주원 학생이 3절을 읽으십시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여기 지금 뭐가 등장을 하죠? 황충. 황충. 황충이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어떤 거를 얘기해요? 메뚜기요? 그렇죠. 성경에는 황충을 메뚜기를 황충이라고도 하고 또는 느치라고도 해요. 느치. 느치. 예. 이런 거는 이제 왜 우리가 그 곤충의 자라는 상태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부를 수 있죠.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느치 같은 표현은. 뭐 애벌레라고 그러고 누에 애벌레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곤충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이름이 다를 수 있죠, 그죠? 네. 이런 이제 표현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이제 황충이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황충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갖는 중요한 인상이 뭐예요? 황충. 농작물을 다 먹어버려요. 먹는 거 봤어요? 저는 좀 글쎄 제가 안 볼 때 먹은 것 같아요. 영화를 봐서. 아, 징그러운 거. 어느 영화? 네? 어느 영화? 아, 그 메뚜기 나오는 오맨이라는 영화 보면. 메뚜기 오맨. 오맨. 오맨. 오맨. 오맨. 오맨에서도 메뚜기라는 게 나오나요? 저 안 봐서. 저도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6탄인가 7탄까지 나와요. 쭉 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혹시 네. 저기 미국 드라마로 기억해 초원의 집. 네. 초원의 집에 메뚜기 때 나와야 나와요. 나와요.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메뚜기 때는 하늘을 덮죠. 네. 그리고 돼지의 그 펄벅이 쓴 돼지라는 소설에 보면 이 메뚜기 때가 등장을 합니다. 네. 새카매요. 네. 하늘을 쫙 덮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는 그런 메뚜기 좀 귀염성 있는 메뚜기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메뚜기는 톡톡 튀죠. 네. 물론 날기도 하지만은 저는 이제 어릴 적 시절을 대구에서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직업군이셨어요. 이제 주말이 되면 집차에다가 저를 태우고 그때 메뚜기를 잡으러 이렇게 다니셨어요. 집차를 포대자루 같은 거 가지고 이제 저기 들판으로 드시려고요? 예. 네. 그때 메뚜기 볶아 먹었어요. 볶아 먹었어요. 저도 먹었어요. 네. 맛있어요. 그래서 메뚜기를 잡아와 가지고 메뚜기를 이렇게 좋아하셨나 봐요. 그때 지금 기억으로는. 매니아셨나 보다. 예. 네. 그래서 메뚜기 무침, 메뚜기 볶음. 정말요? 메뚜기를 많이 볶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키가 안 큰 것 같아요. 네. 그냥 농담인데. 자, 이제 이 황충이 등장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가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잘 보십시다. 자,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심판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심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심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들에게 경고하는 심판이에요. 정리를 좀 중간에 하십시다. 먼저 별은 사탄을 말한다, 천사를 말한다. 천사를 말한다. 이 천사가 뭐의 열쇠를 받았어요?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어요.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는데 이 무적행이 뜻하는 그림은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의 불구덩이의 멸망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멸망 끝에 거기서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해와 달을 가리워요. 맞죠? 네. 그러면서 찾아오는 결론적 상황은 어두움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어두움이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한 번 더 찾고 지나갑시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반장이 한번 17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4장. 어두움의 상태가 성경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자, 거기 보면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네. 자,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뭐의 반대말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모든 대상을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민족이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네. 그래서 이어서 읽어보세요.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자, 여기서 뭐예요? 그들의 뭐가 어두워지고? 청명이 어두워지고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네.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또 보세요. 무지함과. 이것도 어둡다는 표현이죠? 네. 읽어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자, 거기서 마음이 뭐예요? 굳어지고. 굳어지고. 계속 읽어봤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 결론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상황이 뭐예요? 무지와 어두움과 뭐예요?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마저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에베소서 4장 17절서부터 쭉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해달 별이 빛을 잃은, 그러니까 지난 시간의 공부 내용이 점진적으로 전부 심화되고 있죠, 지금 그 설명들이. 네. 네. 그런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관되게 영적인 어두움이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적행이 갖는 영적인 상태는 어둠의 상태,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 자, 그것을 이제 황충이 어떻게 해요? 자, 3번은 뭐가 등장을 해요? 황충. 황충이 등장해요. 황충. 자, 이 부분을 오늘 이제 계시록 9장으로 가서 마저 살펴보고 이번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9장으로 갑니다. 4절을 우리 저기 정주원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이 심판의 대상. 아까 우리가 에베소 4장 17절, 18절, 19절에서 살펴봤던 것 같이 그러한 무지, 무감각, 어두움은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증상이라고 봤죠. 네. 자, 여기서도 누구에게 이 심판이 임한다고 설명합니까?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그럼 오태근 학생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받았죠? 네. 뭘로 받았을까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받았죠. 그걸 조금 더 예수님의 피로 그 일상적인 신앙용어로. 예수님의 피로 인침을 받았죠. 신앙 고백으로. 네, 신앙 고백. 우리 오태근 학생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가르쳐주시는 지혜고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인침을 받은 존재예요. 네. 우리 김상훈 학생도 그 사실을 믿죠? 아니, 그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다. 5절. 5절을 우리 김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 참 무서운 얘기죠. 네. 그러니까 아예 죽이지 못하게. 네. 고통을 주는 거예요. 네,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이제 심화될 것을 사실상 예고하는 고통이에요. 차라리 죽으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은 그냥 이렇게 오늘날 뭐 총살을 당한다든가 그런 고통보다 더 무서운 고통이죠. 그것은 못에 십자가에 찔려서 못에 그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못에 찔려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고통을 겪게 만드는 아주 참혹한 형벌이죠.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지옥의 광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읽어보십시다. 6절. 우리 자은비 학생.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계속해서.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예. 이제 오늘 내용이 7장까지인데, 7절까지인데, 이 황충이 땅에 무슨 권세를 뭐 같은 건세를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죠? 정갈. 아, 정갈이 뭔가 신명기에 나옵니다. 이 한 군데만 찾고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이제 찾을 성경이 많은데 신명기 8장을 빨리 한번 열어보세요. 정갈의 권세를 황충이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8장 15절. 8장 15절을 우리 반장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자, 거기 뭐가 등장하냐면 전갈. 불뱀과 전갈이 있고 정갈의 권세를 받았다. 이거는 정갈에 물려본 사람, 그건 뭐 물릴 기회가 거의 우리는 없지만은 정갈에 물리면요 거의 죽음이에요. 이게 마비가 온다고 그러던데. 네. 네. 엄청난 고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조심스럽게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날 아주 그 일부지만, 다는 아니고 일부지만은, 이 복음을 좀 물타기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뭐, 하나님의 속성상, 지옥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은 하나의 그냥, 하나님이, 뭐 쉽게 얘기하면 겁줄 나고, 그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표현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한 군데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한번 해드리죠. 우리 이제 이후에 공부할 내용이 되겠지만은, 자, 계시록 20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 이제 흰 보좌 앞에 심판의 광경이 등장을 하는데, 몇 절을 보시냐면, 14절을 보세요.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체에. 예, 15절까지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송태근이가 해석을 한 겁니까?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겁니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물학적인 첫 번째 죽음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죽음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이미 그 심판을 주님이 다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이 두 번째 죽음은 둘째 사망이라고 나와 있죠? 두 번째 죽음은 그리스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거역했던 자들이 겪는 영원한 불못의 세계를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은 선명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배운 내용 가운데 네.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요 굉장히 부담감이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부담감이요? 저희는 이제 인침을 받았잖아요. 네. 주변에 인침을 받지 못한 친구나 뭐 가족들이나 뭐 친척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저는 인침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고 나중에 또 이렇게 천국에 가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한 그런 부담감. 제가 빨리 지금 이거 끝나고서 바로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고. 네, 그 부담감은 네. 당연히 가져야 될 부담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역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영적인 선명한 가치를 우리가 붙잡고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일상에서 그걸 구현해내야 돼요. 그것이 성역 공부가 존재하는 또 이유고 성서학당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서학당 퀴즈는 요한계시록 9장 3절에서 연기 가운데 땅 위로 나온 곤충은 무엇일까요? 1번 메뚜기, 2번 전갈, 3번 사마귀, 4번 황충.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퀴즈 정답과 함께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서울 양천구 목일동 917-1번지 CBS TV 제작국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10명을 추첨해 대한성서공회 성경책, 신우인 목사님의 길 밖으로 난길, 김홍규 목사님의 예수의 비유 다시 보기, 김민우 목사님의 창세기 이야기, 류영호 목사님의 사사기 새롭게 보기, 청실홍실 제공 성서학당 타월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 일단 긴장해야 돼. 저... 됐다 됐다 무섭다. 선생님 무섭죠. 환영은 환영이고. 네. 아빠 무섭다. 아빠 무섭지. 별은 사탄을 말한다, 천사를 말한다. 천사를 말한다. 이 천사가 뭐의 열쇠를 받았어요? 무적행.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인침을 받은 존재예요.